세계 구급 초치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12일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.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적십자회일꾼들, 평양시안의 청소년 학생들과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적십자 및 적반올회 국제연맹 대표단, 적십자 국제위원회 대표단,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행사에서는 심폐소생법, 출혈 멈추기, 붕대법, 환자 후송법 등 구급 조치와 관련한 청소년 학생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. 이어 참가자들은 청소년 학생들의 예술 소품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